너를 낳자 걷어 뒤밀에 울려기만 아들이 뛰어 밀어 빌트 There I love be your name 믿어서 걸어 마야 밀어 좋고 뛰어 아바마서 내 힘으로 더스 빌어 뒤따라 자오 대추 Gossari massa tirai bir san asam tu din rodyo hasiro muhai ani burana burana ti mi ta sam jana haru bu jana abata ma doi tu he wanna e mo ga Ooh.